알지. 내 가슴 못쓰게 망가뜨려 놓고 이 밤 누구의 품에 안겨있는지.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한 번을 속삭이더니 어딜 갔나 어딜 갔나 나만 홀로 버려두고 미운 사람. 말지. 내 가슴 못쓰게 망가뜨려 놓고 이 밤 누구의 품에 안겨있는지.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한 번을 속삭이더니 어딜 갔나 어딜 갔나 나만 홀로 버려두고 사랑한다고 천 번을 속삭이더니